나에겐 당신뿐이야. 이 목숨 다 바쳐 당신만을 사랑합니다. 이 생명이 다 가는 날까지 부족하면 채워주고 모자라도 감싸주는 당신만이 내 사랑입니다. 사랑해서 미안합니다. 사랑해서 죄송합니다. 나에게는 당신이 최고야. 숨을 찾아도 맞다 맞다 네 말이 맞다. 나에겐 당신뿐이야. 이 목숨 다 바쳐 당신만을 사랑합니다. 이 생명이 다 가는 날까지 부족하면 채워주고 모자라도 감싸주는 당신만이 내 사랑입니다. 사랑해서 미안합니다. 사랑해서 죄송합니다. 나에게